서구 개방 71돌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동일 대해협을 개최할 때 대한 공화국 정부종당 단체연석회의 제안을 지지해서 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은 7일에 6.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와 제도의 출란도 동포협력회는 최근에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